News. 2022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 예비군 기본 훈련 안내입니다. 훈련은 11월 중 2주를 걸쳐 총 1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 시간은 8시간이며 훈련 대상은 2016년부터 2021년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NC컨설팅에서 마케팅 직무채용 연계 미니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니 인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의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시가 축제 외연 확대와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각각 개최해온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포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대구 콘텐츠 페어, 대구 국제 재즈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다음 달 9일 경북대 대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파워풀 대구 K-POP 콘서트에는 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제를 통합 개최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작곡가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로부터 김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26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가지고 있던 30g, 약 1,000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압수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가 필로폰을 혼자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려고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핵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공격적인 반러시아 정책으로 모든 선을 넘었다며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적어도 그 침략이 멈출 때까진 권리를 유예시켜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책임을 경시하는 무모한 태도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